최초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먹어야 살아갈 수 있으며 먹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세상은 풍족한 시대로 발전해왔고 몇몇 어려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먹을 것 자체의 부족을 겪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해먹고 사나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밥벌이는 태초에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업은 삶의 근간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삶의 근간이며 영원한 숙제인 밥벌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밥벌이 말이죠. 네, 드디어 잡담 1회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아, 뭐 쉽진 않은 뭐 결정일이었겠지만 이렇게 준비 기간이 있었죠. 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저희 뭐 패널들 각자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할까요? 이제 저를 보시죠. 네. 막내 곽대리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급하게 여기에 투입되게 된 사회생활에 대해서 지금 엄청 많은 것들이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조언을 받고 싶은 꽉 인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인사 스텝과 영업이라는 라인 업무 그리고 남의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내 회사도 창업했다가 깔끔하게 접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는 영업 담당 임원 홍의사입니다. 홍의사님이 그 커리어패스가 좀 독특해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직무적으로 인사하다가 지금은 사업부를 담당 영업 쪽 맡고 계시는 거 보면 그죠. 뭐 제가 가는 길이 길이다 하고 뭐 개척해온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삶의 태도. 벤처도 예전에 창업한 적이 있으시죠? 벤처 창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했다가 깔끔하게 접고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는 벤처란 말 잘 안 쓰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나이가 좀 반대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위 대표님. 네. 네, 저는 엑센추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이제 제 첫 번째 놀이터였고요. 그다음에 IMF 때 금융기관에 잠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쫄딱 망했죠. 아. 근데 그 나온 뒤로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저는 메인 MC를 맡고 있는 한 실장입니다. 저도 뭐 S 그룹에서 처음에 직장생활을 시작했고요. 뭐 여러 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서 네,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슨 뜻 실장이요? 무슨 실장 맡고 있어요? 네, 깊이 알려고 하시면. 네. TV에 연속국에 나오면 다 실장들이 많잖아. 네.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가장 그 있어 보인다는 실장님. 아, 네. 실장하면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은데. 네, 잘생기고 실장들은 보통 이제 아빠가 회장님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아버지는 집에 계십니다. 여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네. 그런 종류의 실장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그 모차르트에서 처음 회합을 가진 이유, 뭐 우리 위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모임 그 전에 우리 팟캐스트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갑자기 좀 생활에 막 활기가 좀 들고 기존 이제 매너지에 좀 빠져서 쭉 살다가 돈도 좀 잘 벌리니까 요바로 사주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팟캐스트 한다는 게 좀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 와이프랑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점심 때는 보리밥을 먹고 보리밥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보리밥 저는 방 힘든 시절에 좀 먹었죠. 우리 세대는 보리밥 세대예요. 네. 저희는 햄버거 세대예요. 네, 피자. 네, 피자. 그래서 그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보리밥 먹고 집에서 한 2만 보 정도 걷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0km 가까이. 이만 보면 네. 꽤 긴. 토요일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산책하면서 헤드셋으로 이제 팟캐스트 다른 팟캐스트 듣고 또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저희 홍 이사님 어떻게 근데 저는 뭐 오로지 그 영업이 머릿속을 꽉 농담이고요. 예전에는 인사 관점에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모티베이션 시키냐 이런 또 추상적인 그런 일이 제 일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제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영업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모티베이션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벌써 1분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적이 집계가 되고 그런 시절이 오는데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기 성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실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완전 건전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방송용 아닙니까? 좀 듣다 보니까 좀 지루한 느낌이 네. 있네요. 들으시면 사장님을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 치면 네. 일하니까. 아니 뭐 사장님 모르게 하지 않고 있다. 네, 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 화이팅. 네, 뭐 직장인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시고. 네. 우리 저희 곽인턴. 네. 곽대리. 네. 사실은 인턴이 아니라 대리. 대리죠. 네, 대리입니다. 대리인데 인터넷 탈을 쓰고 있다니. 인터넷 귀여움을 간직하고 네. 있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 네. 약간 그 토끼 옷을 입고 있는 단무지 같은 느낌. 꽝인터는 어떻게 요즘 지내고 네,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작년에 엄청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그 여심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 우리 실장님을 만나서 커리어에 대해서 좀 많이 잡고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겪었거든요. 내가 뭐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는데 저도 똑같이 윌 대표님이랑 팟캐스트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뭔가를 또 새로운 걸 하나 나만의 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에 저는 한 주 멘트 바꿀래. 저도 팟캐스트를 할 생각에 새로운 의욕과 희망에 넘쳤습니다. 네, 이미 지나갔습니다. 남의 멘트가 사장님 듣고 있어. 남의 멘트가 좋다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회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지금 곽인턴이 했던 얘기가 그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사원 대리급들이 가장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아 그럼 나의 전문 분야는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한 실장님은 뭐 어떻게 지내고 네. 고민했어요? 뭐 저는 큰 고민 없이 술로 밤을 지내고 아니 요직급의 고민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 대관계 해야 되고 지원관리 네. 어디가 맛집인지 어제 고기를 먹었으면 오늘은 뭘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그 업무를 하면서 뭐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지만 결국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그럼 또 어떤 걸 또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인턴 시절부터 저희가 지금 실장 그 유명한 실장 드라마에 늘 나오는 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커리어 고민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실장 이사 이 정도 되면 커리어를 없애는 줄 알았어요. 커리어가 네 커리어 고민 없을 줄 알았어요. 아, 이미 완성돼 있어요. 저는 작년부터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네. 아, 죽을 때까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나 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커리어 우리가 뭐 저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밥벌이를 하는 고민은 정말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고민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고민도 있고 내가 그러면 재밌게 밥벌이를 할 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오늘의 주제로 삼고 이렇게 쭉 저희가 팟캐스트를 끌어나가야 될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이름을 잡 담소 네, 잡 담소라고 지은 것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들 그다음에 직업과 경력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이런 걸 나누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메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잡담이라는 말이 뭐 굉장히 쓸데없는 뭐 그냥 흘려 들어가는 블라블라 같은 이제 느낌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굉장히 이제 큰 네. 뜻과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 뭐 저 위대, 네 역시 뭐 위대표님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마이크가 꺼져 계신 건 아니죠? 한 말씀 해주시는 게 네. 잡담. 그, 예. 제가 그 산책하면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었는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다음에 80년대, 뭐 9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의 생각들이 형성이 되고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 그 시기를 이제 이렇게 특징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개 그룹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60, 70년대 산업화의 주역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대,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이제 민주화 시기에 살아왔던 민주화를 이렇게 지향했던 싸움들을 많이 해왔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90년대, 2000년에 오면서 이제 욕구가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시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아버지 세대 교육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시스템 내에서 좀 희귀하대. 숙제 사회. 아니 근데 그 와중에서도 S대 나왔어. 획일화대. 어, S대 불렀는데. 아니 획일화되면 S대 나오는 겁니까? 획일화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갔을 때에도 그런 남에 의해서 이렇게 주입이 된 그런 생각들을 빼고 이렇게 나만의 생각들 이런 걸 나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철학이나. 그런 그런 생각들을 막 그 정리하려고 되게 이제 노력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최근에 근데 이거 뭔 얘기가 나게 말했지? 잡담소에 잘하는데 아 그래서 이게 잡담소 머리가 꽉 지금 뒤어짜는 근데 사람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팟캐스트 제목은 잡담인데 잡담소란 말이 계속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잡담소는 설명을 정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팟캐스트 제목은 잡담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잡담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잡담소라고 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 뭐 청취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제 프로그램은 잡담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잡담하다가 지금 산으로 갔잖아요. 네. 다시 한번 바로 잡고 그러니까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의 잡담. 네 오늘의 잡담 시간. 잡담 시간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잡담 주제는 뭐 어떤 거죠?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의 잡담 주제는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그다음에 중견기업 그리고 창업 각각의 트랙의 장점과 단점 그곳에서의 어떤 경력을 쌓고 일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각자 대표 선수로 하나씩 맡아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규모 면으로 봤을 때 이제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제 선호하고 이제 저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준비하는 건 이제 대기업을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준비하죠, 그렇죠? 그 대기업은 좀 특징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국내 3개 그룹사 S 그룹, C 그룹 그리고 B그룹을 두루 거친 제가 대기업의 생활을 논하기에 적합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뭐 다 외국계나 그 그룹사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첫 번째 대기업에서의 경력을 쌓는다는 것의 장점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곳에서 일함으로써 대규모 조직의 작동 원리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세팅된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가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어떤 그 고도의 업무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요게 이제 뒤집으면 단점으로도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또 벤처기업의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얘기하게 될 장단점이 이게 물려서 들어가는데요. 대기업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짜여진 공간이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발휘될 공간이 적다라는 걸 많이들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나 조직 문화가 이미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에 이제 반대말은 획일적인 조직 문화 또는 타성에 순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조직 문화에 이제 젖어가게 되면서 이제 숲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 그 조직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어떤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단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맡게 되는 직무가 좀 파편화된다. 부분적인만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이제 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층층이 이제 선배들이 쌓여 있는데 어딜 감히 무슨 어떤 업무를 하든 굉장히 이제 그 누가 보면 하찮게 보이는 또는 내가 대학 나와서 이런 일 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다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예전에 예전 상황이랑 지금 약간 다른 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 그 정치권에 좋아하는 낙수 효과라는 게 대기업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퇴직하고 나면 이 경험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가서 또 이제 그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기업을 퇴직하신 분들은 중소기업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스템이 없고 네. 전체 숲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사업부, 그러니까 사업부 자체의 규모는 크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거랑 또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 아주 성장기 때, 60, 70년대, 80년대 성장기 때에는 대기업, 그러니까 성공한 대기업들, 시스템화된 대기업에서 배운 그런 시스템적인 지식들을 그 뒤를 따라 붙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맞죠. 인사관리라든가 뭐 회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체계화시키고 그렇죠. 싶은 네.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에서 배우신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적용시키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많이 돼 있고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관행화된 프로세스나 효율적인 조직 문화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일 수가 있는데 이제 변화된 어떤 환경에서에는 맞지 않은 경우 변화가 어렵다라는 방정식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장난 아니죠? 아 방정식 나오니까 갑자기 미분 적분 나오나요 이제? 네. 그래서 두 번째 뭐 장점이랄지 장단점을 논할 부분은 어쨌든 대기업은 왜 대기업이냐면 재무적인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일을 추진하거나 할 때 결국엔 사업에 있어서 돈이 추진력이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실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있고 폭넓게 또는 뭐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재무적인 자원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거에 뭐 연관된 거지만 결국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그 일반적으로 급여 복리후생이 빵빵합니다. 그 얼마 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거의 이제 두 배에 가까이 이르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사실은 회사가 돈이 많은 거지 내가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한 40조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까지 S전자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비상경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장점만은 아니고 이제 회사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이고 회사의 돈은 회사의 돈이다. 대신 그 재무적인 파워를 활용해서 내가 업무를 이렇게 추진력 있게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까 이제 이 대기업의 장단점을 볼 때 지금 하고 싶은 그 직장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첫 번째 주제 아까 시스템적으로 네네. 움직인다는 대기업의 장점 네네. 그게 대기업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직장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한번 다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아까 못 다룬 내용이 있다면 네. 짚고 넘어가는데 어떠셨어요? 한 실장님도 나름 대기업 생활 오래 하셨죠?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대기업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뭐 그런 얘기합니다. S그룹을 나와서 거기서 배운 걸로 한 10년을 먹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가 국내에 많지 않고 어쨌든 이제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의 그런 시스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회사가 계속 살아나가는데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에 있냐 아니냐 여부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 그러니까 S그룹이라는 뭐 저희가 자꾸 S그룹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S그룹은 뭐 S그룹이 뭐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S그룹 많죠. 삼양 뭐 많죠. 아무튼 그 일반적인 S그룹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S그룹이 이제 성장한 계기가 어쨌든 좋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쫓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빨리 베스트 팔로워로서 성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누군가가 없으면 결국 자기가 그 앞길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창의성을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오히려 그런 창의성이 발휘돼야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기업에서 배웠던 그런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사고가 굉장히 반대로 자기를 발목을 잡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시스템적인 정비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든가 그걸 마케팅한다든가 이런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대기업에서 한 과장이나 차장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실무보다는 매니징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 직급 이상이 돼버리면 그런 시스템적이고 매니징적인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쌓이지만 실무를 좀 손에 떼다 보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서의 실무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직급은 높은데 연봉도 많은데 어려운 필요한 것은 실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공식들이 방정식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거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튀는 사람, 좀 창의적인 사람, 자기 생각을 뭔가 구현해보고 싶은 사람, 자기가 직접 근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게 되면 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히려 그런 예를 들면 창의적인 사람이 대기업에 가면 창의성을 벗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대기업은 그런 창의성을 되게 원해요. 희망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지만 그래서 뭐 사내벤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형 조직을 사내에 두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 게 그 대기업이 종사하는 산업이나 성공의 방정식 또는 규모가 그런 창의성에 기반한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도 창의성이나 개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원하지만 조직적으로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희 그 사원 대리급에서는 그 창의성 있게 여러 가지 일을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정말로 실제로 시도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그 시스템이 계속 동경의 대상이 돼요. 내가 되게 중구난방으로 일을 해서 어쨌든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나도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 더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성장했을 때 이렇게 잡지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기저기 막 발뻗고 배운 이것들이 과연 내 성공의 길에 뭐 이렇게 발판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의 자율성이나 뭐 창의성 또는 자기 권한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동경이 있고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대기업의 체계성이나 뭐 그런 네, 큰 맞아요. 뭐 역량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선망이 좀 있는 거. 그런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네. 지식의 그 영역은 회계, 뭐 인사, 기회 이런 거 회사를 운영하는 것 관련된 우리가 경영 지원 시스템 쪽의 직무들. 이런 쪽의 파트들은 대기업에서 확실히 경험한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그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뭐 영업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마케팅도 있을 텐데. 네, 네. 근데 이게 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까? 그 점은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과 창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경험한 저로서는 그거는 되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세계를 궁금해하는 캐릭터가 있는 거고 궁금해하면 그 세계로 뛰어드는 캐릭터가 있고 계속 동경하면서 여기 남아있는 캐릭터가 있고 뭐 저처럼 이렇게 도전하는 캐릭터들은 궁금하면 이제 가서 그 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나 그다음에 뭐 아쉬움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계신 분들은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대기업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있는 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아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제 지론은 결론은 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얘기로 뭐 저나 뭐 홍 회사님은 궁금한 못 찾는 사람들은 일단 가는 거죠.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저는 뭐 S그룹 나올 때도 왜 나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장인 장모님한테 눈치 엄청 보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 나와서 어땠어요? 일단 나와서도 예, 후회 좀 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대한 그 좋은 거는 한 달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소원하던 거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오래가진 않잖아요. 자기의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되면 또 다른 것을 꿈꾸게 돼 있나 그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 직장인의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냥 문제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있으면 이게 싫고 중소기업에 있으면 이게 싫고 이게 좋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결국 그건 회사의 이슈가 아니라 네. 내가 이제 그 세상을 대하는 그런 뭐 상황 모습. 방송이 점점 건전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게 되게 이제 창의적이다, 순발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신데. 네. 직장생활을 대기업에서 생활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생활하신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좀 나온 사람이니까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와 내가 정말 빠진다고 회사가 큰일이 날까? 그럼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뭘까? 그럼 내 존재감이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 좀 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10년 다녔죠, 거기서. 네, 10년 다녔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을 있게 만든 그 자양분이 또 네, 그 10년 동안에. 저는 그래서 그 S그룹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있는 후배들이 뭐 물어봐요. 뭐 아니, 대기업도 이런 단점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이사님은 그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단점으로 인지하고 그 경험 때문에 거기 경력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지 않았냐라고 얘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대기업의 메리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네임밸류나 어떤 개인에게 자부심을 주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위 시집장가 갈 때 우리 주례 선생님이 어디에 다니는 누구 이럴 때 효용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효용이 있고요. 아까 제가 개인차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표님께서도 주어진 것에 그 충실하게 남의 생각에 따라가는 삶에 뭐 충실하게 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게 맞는 사람들은 대기업 생활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대기업 생활이 다 뭐 진보하고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회적인 인정, 네임밸류 이런 게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분은 대기업 생활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으실 테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게 아닐 경우에 그 나 개인과 개인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가 틀어지면 결국 회사의 가치를 쫓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가치가 더 크고 내가 사회적인 밸류보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더 크다거나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 실현의 환경이 더 많이 주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 즉 연봉이 많다, 뭐 복지가 좋다, 그래서 큰 그 대기업의 배에 타가지고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맞이하게 되면 잘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좀 그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생활하는 거 이런 건 분명히 이점인 것 같고 더불어서 약간 시스템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같은 고속 성장기 때 뒤 따라오는 또 성장하는 중소기업 그쪽에 그런 자영업들을 이동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코스가 이제 존재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 말씀하신 거를 보면 중소 중견 기업도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종속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이다라고 네. 하면 예전에 방정식이 계속 통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뭐 H 자동차사의 1차 벤더다, 2차 벤더다, 네. 아니면 S전자의 뭐 1차 벤더다, 2차 벤더다 하는 업체들은 똑같이 중소 중견 기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디펜던시가 있죠 대기업에. 이런 경우는 대기업에 있던 사람이 그 자리로 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자꾸 예로 드는 그 중소 중견 기업은 대기업과 맞붙어서 싸우는 중소 중견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을 이길,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작은 사람인가 골리앗이 작은 사람인가? 골리앗이 큰 사람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엄청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희 뭐 꽈깅턴이나 뭐 저나 이제 겪어본 그런 중소 중견 기업은 이런 창의성이 요구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방정식을 적응하면 쫓아가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퀀텀 점프를 하려면 아예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오히려 대기업에 있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자기가 있던 경험을 제가 잠깐 말하다 끊겼는데 안전한 배에서 물질을 조금 풍요롭게 사는 거 이건 분명히 어느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풀리 주말에도 생각하면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정신적인 시간을 주말에도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좋은 시스템에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인 거고 더불어 아까 말했던 그런 시스템적인 지식들을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이런 코스가 이제 깨졌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작 딱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 이제 상상의 관계, 사람들과의 존경, 그 다음에 퇴근하고서 여유로운 가족과의 생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부분에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 잘 적응이 하기가 힘든 근데 또 사람들이 좋은 고스펙의 사람들이 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지 그게? 일단은 뭐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겠습니까? 이제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안정성이죠. 그 부모나 부인이 말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개 저도 이제 대기업 그만둘 때 뭐 안사람은 그렇진 않았는데 가족들이 많이 말렸었거든요. 그거의 근간에는 이제 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조그만 회사 가면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대기업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곳도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D그룹, 뭐 S그룹 뭐 다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은 뭐 부침은 없지만 사업이 한순간에 인수 매각된다거나 최근에 뭐 S그룹의 방산회사, 화학회사 등이 의리의 H그룹으로 이제 넘어가는 의리! 예, 의리! 그런 일들이 이제는 대기업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더 이상 대기업도 사업을 매각, 철수 뭐 이런 일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안정성을 포기해야 되는 또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안정성이 대기업의 특장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뭐냐는 생각을 입장에서 대기업은 어떻게 되냐. 곽인턴 오랜만에 입대. 더 이야기 안 되시죠. 파이팅. 네 맞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냥 나는 월급 받으면서 그냥 조용히 회사 다녀야지. 작년에 좀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한 10시간 정도, 12시간 그러니까 인생 내 하루의 반을 있는 고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있다가 온다. 그러면 진짜 내 삶이 재미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 대기업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요거 들었는데 벌써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 지금 아직 순서가 많은데 이렇게 뽑아야 돼.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게 그럼 자르고 하면 되니까 그냥 우리도 시청적으로 깊게 나눠주는 게 네 지금 저희가 대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대기업의 시스템 그다음 재무적인 것들, 그다음 인적 자원,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네 아직 뭐 좀 더 주제가 또 있죠 또. 네 제가 생각한 대기업의 장단점 하나의 꼭지는 뭐 사회적 인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우수 대학의 자사고 특목고 외고의 비율이 거의 뭐 25% 30% 높은 데는 45%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디서 보셨어? 신문들 안 보시나? 아 신문 뭐 인터넷으로 보자. 신문지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신문지로? 옛날 사람. 그래서 그런 성향이 그런 성향이 이제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뭐 어디 어디라고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그런 회사에 대한 지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대기업에 있고 싶어요 라는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 잘 다니다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게 사회적 압력이 심하다는 얘기고 예, 대표님께서 늘 누군가의 뜻을 추종해서 살아온 것처럼 직업 선택도 본인의 희망과 본인의 소질보다는 사회적 평판, 네임밸류, 그게 실질적으로 나의 자부심으로 또 내재화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그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걸 원하느냐, 어떤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해 주느냐, 그런 거를 남이 사회가,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제시해 준 그 틀에 쫓아오면서 살아오는 인생을, 그렇습니다. 제도 그 학교의 코스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네. 그 힘에 압도당한다기보다는 아까 박대리님이 이야기한 그 내 인생이 가장 많은 시간이 투하된 직장에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의미는 뭐냐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대기업을 딱 바라보게 되면 또 달리 타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에 기초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이 또 안 좋게 평가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좋다 안 좋다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이제 대기업을 선택하는 동인이 뭐냐를 볼 때 대기업을 뭐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자기 선택의 자율성이 가질 기회가 없다 학창 시절부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일반적인 한국 사회 문화하고도 좀 많이 밀접한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패션 같은 것도 빨리빨리 이제 변화하는 게 남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저희는 일단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 모습도 많이 보고 뭐 교회에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시내에 모여 있으니까 그런 뭐 유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고 옆집에서 뭐 어떤 차를 타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에서 보면 그런 이제 그 이게 악보에 말하면 이제 뭐 거칠애 같은 느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멘트 좋지 않아요. 저는 무슨 그 기자가 그 대기업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옛날 사람 얘기지만 서태지 빅팩 나올 때는 다른 가수들이 그 음반 발매를 피해가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의 채용 업무를 해보면 그룹사 전후에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룹사 다 끝난 다음에 왜냐면 그룹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다른 초이스를 안 봐요. 네, 다 맞습니다. 거기만 시험 보겠다 하고 그룹사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서 현실적으로 이제 탈락이 된 분들 중에 그래서 우수한 분들을 중견기업이 노리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어떤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인적 자본의 뭐 분배 문제랄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어쨌든 대기업 출신이 전직할 때도 유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역량보다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실질적인 밸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그냥 내 이름만 이런 결정을 받아들여서 대기업에 가신 거예요. 이제 실패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 좀 그 나중에 다른 길을 걸었던 분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학교는 아주 스펙이 좋은 뭐 포항공대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H사라든가 뭐 H사 S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분의 특징이 아주 그 기술적인 깊이가 있는 분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는 아주 막 큰 군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좀 기술적인 깊이가 좀 떨어지신 분은 또 심하게 조금 무시하고 그리고 직장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게 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 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디데이를 맞춰서 빨리 뭔가 팔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가 있고 액티브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잘 나눠진 부분들을 성실하게 수행만 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는 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겉모습과 실상이 달랐던 딱 그 주인공 뭐냐면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넌 좋겠다 좋은 회사 다니잖아 라고 할 때 좋아요. 근데 속으로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주변에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렇죠. 뭐 배부른 소리 한다. 배부른 소리.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배부른 소리다. 뭐 간증의 시간인가요? 참여하시는 건가요? 오늘을 간증을 마치고 제가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다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저도 한 10년을 다녔으니까. 왜 다니냐면 그 남들의 그런 다른 뭐 비난이 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났을 때, 그럼 나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S사에 계신 분이랑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좋은 점은 80점 정도의 수준인 사람도 120점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상대방에게 느끼게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 이 틀을 벗어나면 80점밖에 안 된다는 거를 아마 더 빨리 느낄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악착같이 대기업에 남아 있지만 반대로 120인 사람도 약간 150인 사람도 120이라고 이제 남들이 보기에 느껴지기 때문에 150, 200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저같이 150이네. 네? 네? 한 180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키가 180. 근데 이런 어떤 사회적 인정이나 네임밸류를 추구하시는 분들만 대기업에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시고 그렇죠. 그 네임의 부합화 그 이상의 역량을 그렇죠.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 한번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느냐면 이제 이직할 때. 자기 스스로 나는 뭐 어디 그룹 출신이다 어디라는 거를 그 가치 삼아 이제 좋은 조건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대개는 직급을 높이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차부장급이 임원을 달고 이제 중견기업으로 오면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자기와 이전에 있던 대기업과의 그 일체감 때문에 회사의 밸류가 나의 밸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누구냐 나 그 자기 나를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어디 출신 누구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이동하시는 조직에 이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고 그거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건 하나의 이제 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거에 취해서 살다가 현실적인 세상에 나와보면 그런 밸류는 이제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자기의 가치를 그 이전에 있던 대기업의 밸류와 동일시하다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실제 밖에서 보는 그 좀 오버블로 된 그 가치 약간 150% 그리고 나는 실제 뭐 한 120% 한 30% 이렇게 그래서 좀 정면 돌파형 사람보다는 네. 좀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150% 내가 평가받고 있으니까 내가 150%에 미트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공격적으로 하거나 커트가 그걸 왜 물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들이 형성되는 사람들이 워낙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기의 가치만큼 인정받는 게 제일 리즈너블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람의 스타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네. 그런 그 말하는 대화의 기법에도 네. 뭐 그런 게 그 사람 뽑다 보면 그런 게 좀 있죠.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를 훌륭히 보여주면서 나를 증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는 거죠. 근데 간접 증명하는 거죠. 아까 그런 사람들은 나는 스펙이 좋음으로 나는 대기업에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역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그 껍데기로 방어를 치면서 근데 안쪽으로 실제 실력이 있느냐를 파고 들어오면 그걸 좀 방어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간접적 직접적인 걸 직접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려고 그런 대화의 스타일들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전 회사가 이제 S그룹의 이제 협력사인데 매출액 규모가 한 2,500억에서 3,000억 되는 이제 제조 협력사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객이 그 S사이기 때문에 S자 출신을 이제 영업적인 목적으로 많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그런 중견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S사. S사에서 나온 지 한 2년 이상 또는 3년 차 되시는 분들을 선호하는 게 막 나와서 퇴임하신 그 1년 차, 2년 차는 뭔가 그 시스템 없이 일하는 법을 배운다거나 회사의 밸류가 아니라 나의 밸류로 일하는 그런 좌충우돌의 시행착오 기간인데 그거를 다른 회사에 좀 겪고 모셔오면 딱 좋다라는 뭐 속설 아닌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적응을 못하는 것들이 소위 저희가 이제 물 뺀다는 얘기를 하죠. 물 빼고 이제 그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반대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중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 사람들의 케이스는 어때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그 새로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트레이닝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그걸로 충분히 트레이닝된 경력자를 뽑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자 할 때 되게 이제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그 리더는 기존의 그 회사에 있던 네. 리더들이 그 전체 총괄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근데 그분이 실무적이지도 않고 그를 직접 해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직접 실무를 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 자기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보니까 그 아이템을 경험이 전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심리 사업을 할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영역들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석사나 박사 신입들을 뽑아서 시간을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면서 되게 돈이 많으니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시행착오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주어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키워서 그 사업을 이렇게 영인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밖에서 다른 회사가 내에서 경력이 키워진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심리 역할을 맡기면서 시간의 갭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기회가 많은 거죠. 반면에 중소기업에서 임원이나 수석을 했던 분들이다. 근데 메인직에 가까운 일들을 했다 이러자면 그러니까 아까 실제 내용이 꽉 차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 대기업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네,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대기업이 거기에 뛰어들 때 이걸 인수하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예를 중소기업은 뭐 100명, 50명 이렇게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핵심 엔지니어 한 10명 이렇게 데려가 버리면 이 회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회사를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만 사람을 빼가는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느냐 사실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가신 분들도 보면 그렇게 에너제틱 하신 분들이 대기업을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 직무에 따라 그레이드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나 뭐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예전과 달리 예전에 우리 대기업 문화는 새로운 일을 기존의 사람에게 맡겨서 너 다른 일 잘했으니까 이 일도 해봐 라는 그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잘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는 어느 정도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무로 나눠보면 그런 아주 그 외부에서 대단한 인지도나 성공을 거둔 사람을 데려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서 적응하거나 외부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던 분들이 임원급들 포함해서 안에 가면은 그 문화에 잘 적응이 못해서 그와 같은 성과를 못 내시는 경우도 봤고 다시 스핀오프에서 나오는 경우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직무에 따라서 보면 경영관리 예를 들면 기획, 인사, 재무 등은 이게 또 그 그룹마다 순혈주의가 있어서 그 뭐랄까 외부인이 들어가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서 외부인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기술, 그다음에 마케팅 뭐 이런 쪽 현업 쪽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인데 아니면 예를 들면 글로벌하게 인지도가 예를 들면 S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통신칩 만드는 Q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임원을 뭐 부사장급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고 잘 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Q사라면 우리 핸드폰에 뭐 휴대폰으로 그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지금 뭐 주서가 없어서 요약을 하면 관리 직군은 경영으로 성공하기 좀 힘든 경우가 많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그 옆에서 챌린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버리면 그거는 계속 승승장구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이 아쉬운 게 뭐냐. 아까 뭐 회계, 자금 이런 순혈주의도 있지만 또 역량면에서 어느 정도 그들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네,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스템 매니징하는 쪽은 훌륭하게 트레이닝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쪽으로는. 그런데 자기가 아쉬움이 있는 부분, 새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저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회사보다 다른 회사가 뛰어나다. 그럼 뛰어난 회사에 있는 어떤 키맨을 뽑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네, 데리고 자기의 부조화부를 채워주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중소기업에 있다가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다시 들어가는 케이스는 결국 대기업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 그걸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들을 내가 키우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경력관리에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게 뭐냐면 국내 박사하고 또 해외 박사하고 그래서 또 좀 굉장히 좀 다른 여기 너무 다른 거 하나 이건 나중에 다른 거 하죠. 그 비슷한 사례 제 이제 S 그룹 입사 동기인데 이제 S 전자에서 상품 계획을 했어요.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이제 MP3가 참 뜬다 그래서 그 선풍기 얘기 있던 팀이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해서 벤처를 했어요. 근데 벤처를 해서 조금 이제 잘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벤처가 어쨌든 망했어요. 망하고 다시 S그룹 그 MP3 하는 상품 기획으로 가서 지금은 어떤 무선을 하는 거기에 상품 기획자로 아직도 남아 있는 케이스인데,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예전에는 S그룹은 S그룹을 나간 사람 다시 뽑지 않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살아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 다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상품 기획을 아주 뛰어나게 잘했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은 뭐 반짝반짝 핀달지 그런 속성들을 인재 속성을 원하는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S그룹에서는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시키더라도 오히려 잘하겠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손익 대비 비용이 이익이 많이 나겠다는 판단이 될 정도의 어떤 산업과 영향을 가질 수 있으면 거기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주제 얘기하시죠. 조금 주제 그 정리하면 처음에 이제 발언하셨을 때는 약간 그 대기업의 사회적 안정감, 네임밸류 이런 걸 얘기하셔서 지금은 좀 경력자 위주로 좀 얘기를 다뤄본 것 같은데 반대 또 취업 준비생이나 막 딱 취업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회적 인성과 네임밸류는 진짜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저도 그랬는데 대기업만 준비를 하다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중견 중소기업에 그 채용 공고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여기서 일을 해봐서 대기업에 이렇다, 중견기업에 이렇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취준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대기업의 채용 공고밖에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조언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채용 공고는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채용 공고 볼 때 너네들은 그 기업의 규모만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또 한번 보면 너네가 채용 공고를 볼 때 정리하면 뭐를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하긴 하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 답담에서는 뭐 한 주에 한두 개 회사를 찝어서 집중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좋습니다. 대기업의 취준생 입장에서 대기업의 채용 공고를 이제 보게 되는데 눈이 가게 되는데 강력한 정말 좋은 그런 중견 중소 벤처 스타터 저쪽 생활도 엄청 의미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재미있고 또 초우도 괜찮고 이런 대안이 제시가 된다면 이게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기업은 신분지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한 거죠. 그런데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들의 생활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대기업에 비했을 때 무조건 다 떨어지느냐 또 장점은 없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몰라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취준생이나 뭐 경력직인데 이직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런 고민을 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청취를 계속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본인들이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그 회사 가서 뭘 하고 싶으냐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왜 대기업을 선택했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버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버리는 게 있잖아요. 아까 이제 곽인턴 얘기한 것처럼 난 네임밸류가 무조건 중요해. 그러면 작은 기업 중에서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를 또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이 대기업만큼 인프라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런 회사들이 또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하면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입니다. 자,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자, 자. 사실 그 남이 주어진 생각들 아직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면 돌파해서 실제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뭔가를 선택해 나가는. 야, 근데 뭐 우리가 뭐 초기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주입식 교육의 가장 좋은 예가 위 대표님 아닙니까? S대. 주입식 교육 가서 S대 갔어. 네, 뭐 컨설팅 회사 가셨어. 지금 제 잘 따라오신 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 내가 너 공부시켜가지고 S대 보냈는데 저희는 주입식 교육을 똑같이 받았는데도 못 갔거든요. 가고 싶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좀 얘기 듣다가 제 직업은 되게 만족스럽고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밖에서 보면 아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게 무엇이요? 뭐, 이 회사 이름이 뭐예요? 헤드헌터.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 사냥하고 다니는 우리 아들이 사냥한 뒤야. 그래서 이 사회의 다양성과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는 방송 잡담! 자, 얼마 전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간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구의 87.9%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1,400만 명 정도고요. 대기업은 12.1%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체 수를 보면 전체 사업체 기업의 숫자가 354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예, 한 3천 개 정도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준생들이 대기업만 바라본다는 것은 고용 기준으로 보면 12.1%의 자리를 놓고 물론 이거는 신입 기준이니까 이거는 재직자 기준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87.9%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면 소위 삶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바보 같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쓰던 단어를 쓰셔서 좀 많이 좀 이미 방송 용어처럼 하지 않았나요? 자, 홍 기자 얘기해 주시죠. 이상 홍 기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회적 안정성 또는 네임밸류 에서 대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뭐 오늘 대기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눔에 있어서 좀 나머지 한 두 가지 정도 또 더 특징이 또 있죠.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위 이제 중소 중견 기업에 계신 분들이 대기업 생활하시는 분들을 놓고 이제 좀 부러워하시거나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대개는 대기업들이 체계적인 인재사항을 가지고 있고 직급별, 직군별, 그리고 뭐 직무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인재사항이 있고 교육계획은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대기업들은 인재 양성에 쏟아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대학 교육 이상의 그 퀄리티를 가진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이 이제 교육의 양도 많고 질도 좋은 교육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금적인 것도 많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맞는 교육이냐, 대기업이 시키고 싶은 교육이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뭘 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단점이 계속 뭐가 있냐면 대기업은 계속 뭘 떠먹여요. 내가 치킨을 먹고 싶을 때도 이유식을 먹이고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이유식을 먹이고 계속 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배는 부른 거죠.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진 않아요. 나 배고픈데 가서 문을 두들기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해야 음식을 찾아낼 수 있지만 야, 음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는 잘 모르겠어.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아직 완정했어. 그럼 대기업이 주는 대로 계속 교육을 받으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내가 체계적으로 내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한데 반대로 지나고 보면 내가 이걸 왜 배웠지? 제가 이제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교육이 이제 대기업에서 당연히 다 시키는 교육이 어학이나 예전에 한참 또 뭐 강조했을 때 있었고 또 한참 또 뭐 식스시그마 이런 것도 강조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럼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의미를 찾으면 또 굉장히 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시키고 싶은 교육을 시킨다. 근데 요거에 반대 요런 추세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 교육에는 그 직무 교육, 직능 교육도 많지만 조직 문화와 관련된 교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신입사원 입문 교육 때 우리 S그룹의 뭐 창업자이신 그분의 어록을 거의 외워야 되는 그 4주 동안의 훈련 기간 동안에 뭐 어떤 론 해서 그런 것들을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의 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반대일 수도 있는데 회사의 교육을 잘 활용한 케이스인데 제가 함께 일했던 선배님입니다. 김상무님 듣고 계신가요? 이미 나오시긴 했는데 인사 트랙에서 회사에서 시켜주는 노무사 교육을 이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육을 받고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퇴임하시고는 이제 노무사 사무실을 하고 그래서 교육 기업에서 지향하는 교육은 분명히 그 교육을 통한 결과물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회사의 교육을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아 이거는 뭐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지 이렇게 뭐 받을 수도 있고 아 요거는 내가 뭐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의 희망이나 재능과 맞는 교육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자기 삶과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모두의 한 말씀인데 뭐 자기 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육이 그 선배들이 이미 시스템화 시켜놓은 그 경험을 집대성 해놓은 그런 후배들한테 세계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기업 내부 교육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나요? 네, 잘 만들어졌죠. 네. 대신에 이제 벤처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집대성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익힌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식을 시키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기관의 교육을 좀 많이 받게 많이 받게 대기업 어떤가요? 외부 교육 많이 합니까? 대기업이요? 네. 대기업도 외부 교육 많이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외부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회사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비슷한 직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교육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뭐 신규 입사자 교육만 해도 뭐 저희 우리 곽인턴도 뭐 신규 입사 교육 담당도 하고 했지만 한 차수에 뭐 5명, 4명 이렇게 되면 교육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급자가 뭐 S그룹 같은 게 뭐 한 해 뭐 한 직급 올라가는 게 뭐 몇 천 명 된다. 그럼 그 사람들 차수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 프로그램 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요번에 승진한 사람이 대리에서 사원 뭐 대리에서 과장 된 사람이 4명이다. 이 사람들만 가지고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을 짜기가 짜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뭐 어쨌거나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거 교육 관점에서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대기업에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또는 유수의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참조하면서 집대성된 그 경험의 축적체들을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그걸 조금 배울 수 수혈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명히 장점인 거나 해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그 지금 저희 또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그게 나의 커리어 경력 관리에 대해서 회사에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좀 갈급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부러울 만한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적절해야 되는 게 내가 배고픈 거 내가 굶주려 아니 굶주리는 좀 그렇죠. 제가 갈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찾아 먹을 수 있게도 해주고 그 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아서 좀 챙겨주는 것도 있고 이게 적절히 이제 믹스가 돼야 사람들이 이제 부족함을 안 느끼는데 어쨌든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려고 사실 요즘에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교육에 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체계 문제라기보다 뭐 내부 교육, 뭐 외부 교육 이런 문제보다 이제 대기업은 어쨌든 저는 돈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결국 교육에는 돈이 듭니다. 근데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회사에 부침이 있으면 가장 먼저 삭감하는 비용이 뭐 교육비. 그 항목에 교육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비 절감의 우선순위에서 교육비가 먼저 날아가는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물론 대기업도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교육 훈련비 뭐 당연히 줄입니다. 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은 유지해 나간다. 라는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여러분들도 그 직장 생활 하실 때 느껴 보셨겠지만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육 받는 곳은 아니죠. 교육 받는 곳은 학교가 아니죠. 학교가 네. 아니죠. 그래서 결국엔 일 잘하고 바쁘고 뭔가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이런 악순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그런 집대성된 경험들을 잘 수혈받고 그냥 오히려 그런 경험의 밸류를 부여시키는 핵심 인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중소벤처기업의 리더로 들어가거나 그럼 그분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그걸 체계적으로 사사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중소기업도 편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그 팀의 문화가 엄청 많이 다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 리더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조금 다르지만 중소기업은 그 편차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리더가 있는, 네네. 그렇게 알려진 기업들을 내가 잘 찾아서 간다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그것도 바로 고수하고 바로 붙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대기업을 얘기하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배운다고 치면 그런 중소기업에서 그런 리더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빠르게 자기 일을 배울 수 있는. 과외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규모도 작고. 일반적인 교육은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또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일방의 교육을 얘기하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선배 밑에서 일을 보고 배우는 게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기업의 특징은 아까 이제 인적, 재무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역량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뭔데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배 만나서 한 실장처럼 이렇게 잘 배워서 이렇게 뭐 자기 역량을 향상시키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제 얘기지만 본인 자랑. 네, 뭔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 대기업에서 뭐 대기업의 특징 이거는 사실 뭐 다른 기업의 특징이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네네. 정책이 필요할 수 있더라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장단점을 논할 수 없지만 대기업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아까 박대리님이 이야기하신 자아실현적 존재로서 대기업에서 생활한다는 게 행복감이 있느냐 만족스러우냐 이런 가지로 대기업을 한번 또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치력 좀 있어야 메이징 그룹에서 내가 행운을 지면서 영향력을 많이 가지려면 정치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바람직스러운 거냐 정치에 필요한 거냐 그걸 이제 한 과장쯤 돼야 대리 말쯤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조직의 운영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대기업은 저런 식의 삶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 나는 나와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자.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없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미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하다가 그동안 막 참고 지냈는데 이런 그 더 그런 이슈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더 자기가 대기업이 잘 맞는구나 하면서 더 강화시켜주고 자존감을 더 갖게 되는 이런 식의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몇 가지 주제로 또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과식거리 형태도 괜찮고 아까 뭐 기업의 안정성 얘기도 했는데 진짜 안정스러운 거냐 아까 얘기 한번 완전 나눠줬잖아요. 네, 뭐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역량 있는 분들이 기업이 어차피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탈락한 사람들은 숨을 공간이 많은 거예요. 벤처기업은 숨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을 한번 바라보는 또 하나의 뭐 그런 거 좀 뭐 부품화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세목포를 좀 나누어서 하나씩 하나씩 더 터치를 해주는 게 취준생이나 그런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 본인이 자기를 반사하고 우리가 한 거다. 근데 저희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1부로 안 되겠는데요? 1부. 2부까지 네.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네.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대기업 인사이드 좀 더 우리가 이제 이게 겉으로 보는 특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안에서 실제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까지 좀 다뤄보는 걸로 네, 우리 2부에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첫 시간 좀 1시간 정도 녹음을 하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먼저 유 대표님 혹시 저는 아주 좀 버벅거린다고 그러죠. 사투리가 제가 많이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투리는 잘 좀 처음에 긴장이 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페이스가 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홍 이사님은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방송을 하니까 뭐 처음이라 좀 흥분되기도 하고 떨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게 제 길이 아니었나. 네, 와야 될 길로 오지 않았나.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뭐 홍 이사님은 자꾸 홍 기자가 빙의돼가지고 자꾸 기사를 어디서 뭐 외워갖고 오신 건 아니죠. 네. 우리 곽인턴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제 주말을 되게 의미 있게 시작했다는 그 점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오늘 주말 녹음이라는 걸 깠네요. 네. 주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런 뭔가 나만의 그런 고민이랑 그런 기업 내가 커리어적인 고민을 되게 나눌 수 있는 내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나누면 되게 대화는 잘 되지만 답은 없어요. 근데 약간 이제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신 이제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더 얘기도 기대가 되고 청취자분들도 그래서 2회, 3회 다 열심히 들으시지 않을까. 네. 오늘 언제 정리될까요? 박인턴은 뭐 말을 좀 더 잘하면 네, 이미 근데 오늘 보니까 될 것 같아. 네. 네. 조만간 또 되겠는데 네. 조만간 정신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사라져야 되는데 네. 저희가 4시 모여서 3시 갑질을 하고 자, 갑질 없는 방송 잡담! 네, 그럼 오늘 잡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저희가 대기업 인사이드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